이렇게 너처럼 아름다운 밤이 내리면 잠든 세상에 난 포근히 안겼어 좋은 꿈을 꾸겠지. 저 멀리 하늘 위에 작은 별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비추고 너의 귓가에다 내가 간직했던 사랑을 속삭여주던 그날 속에 그려보던 순간에 난 그대로 멈춰버리고만 싶어. 다시 널 내 품에 안기를 원해. 아직 네가 그리워 난 어디서도 너를 찾을 수 없어. 넌 없는데 아름다운 이 밤은 돌아오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자리는 커져 자꾸만. 참 이상한 일이야 널 만날 수 없는데 나의 시간도 나의 계절도 아무 일 없이 흘러. 난 이렇게 너처럼 아름다운 밤이 내리면 잠든 세상에 눈을 감춰 조용히 안겨서 너의 꿈을 꾸겠지. 반짝이던 너의 눈빛 너무나 부드러운 너의 목소리 너의 손길을 다시 한 번만 느껴볼 수만 있다면 습관처럼만 너를 생각하게 되는 것 밤을 비춰주던 별이 자꾸 흐려져 yeah, yeah. 너와 나의 거리처럼 자꾸만 멀어져. 아침이 오면 너를 잊어버린 채 나를 찾아와. 가만히 눈을 감아놔. 널 떠올리다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.